뮤직뿐 눈물 속 빠지는 시련과 고난을 훌쩍 뛰어넘어 앞으로 고고 베이비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변하고 문제없어 후회따윈 절대 없어 이 순간 다시 넘어지 않아 몇 번이든 Let's go 주저 말자 번쩍 일어나자 불평은 집어치워 파이팅 눈물은 훔쳐버렸어 넌자 Let's go 다음 무대로 가는 거야 걱정과 고민 따윈 날려버리자 수없이 눈물을 삼켜서 찌고 좀더 상처도 감췄었지 힘겨운 지난 날 값진 경험이 되고 예, 물론 있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